여러분도 접시나 컵을 깬 경험 다들 가지고 있으신가요? 와장창 무언가를 깨뜨리고 나누면은 손은 안 다쳤니? 라며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굳이 깨먹어야 되냐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는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박수를 쳐준다고 합니다. 접시나 컵을 깬 사람이 뭐하네하지 말라고 배려를 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는 사소한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접시를 깼다고 너무 뭐라고 하면 깬 사람은 접시를 또 깰까봐 설거지를 아예 시작조차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요, 제가 코를 먹는다던가 지금처럼 발음을 실수했을 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또 코를 먹을까봐 신경이 쓰여서 방송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이곳은 원더풀 라디오입니다. 2012년 6월 15일 6월의 중간이네요. 원더풀 라디오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셨나요? 오늘 첫 곡 죄송합니다. 오늘 실수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하자마자 실수를 하네요. 드렁큰 타이거의 트루 로맨스 피처링에는 우리 T 윤미래 씨가 참여한 곡 듣고 오셨고요. 저는 레스테로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컵 같은 거 좀 자주 깨시는 편인가요? 저는 컵도 좀 자주 깨기도 하고 또 심지어 김치통을 엎은 적이 있어서 집안을 완전 김치바다로 만든 적도 있는데요. 저처럼 좀 많이 그러면 솔직히 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한두 개 실수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 특히 유리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깨지면은 사실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하기보다는 몸을 챙겨주는 게 더 중요할 텐데 가끔 보면은 좀 조그마한 실수에도 좀 칼같이 잘못을 가리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죠. 실수를 박수로 따뜻하게 맞아줌으로써 또 실수가 더 이상 실수가 아니게 되는 그런 브라질 사람들의 포용력이 네,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은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진짜. 물론 정말 잘못한 일에는 따끔하게 뭐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죄송합니다. 좋은 일이겠지만 정말 별거 아닌 일에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네, 남들을 바라보는 게 본인에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 정신 건강에도 훨씬 좋을 것 같고 진짜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네. 브라질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진짜 부럽네요. 네. 오늘 보니까 지익님께서 오늘 비오는 날에 운동장 두 바퀴를 뛰어서 감기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구 사시나봐요. 네, 대구에 사시나봐요. 대구가 지금 비가 아까 낮부터 시작해서 쭉 내리고 있거든요. 운동장을 두 바퀴를 왜 뛰셨을까? 뭐 잘못하고 계실까봐요? 혹은 뭐 실수라도 하셨어요? 학교에서 뭐 유리컵 깨트리고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아니면 아무튼 감기 걸리실 것 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비 지금 또 한참 비가 몇번 오고 나니까 대구가 좀 쌀쌀해졌어요. 급격하게. 그래서 아 감기 걸리기가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감기 안 걸리기 조심하세요. 진짜 여름 감기 걸리면은 정말 고생입니다. 진짜. 그리고 대사님 오늘은 제니스님이 괴롭혔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주책 리더님, 우리 최 작가님, 사연은 아니고 미션이에요. 집 밖에서 알수 없는 고주파 소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끊이질 않고 나고 있어요. 이거를 쓰는 지금도 계속 소리가 나요. 미쳐버리겠네요. 고주파 제거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명 아닌가요, 그거? 그냥 본인 귀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고주파 소리라 어디서 나는 걸까요? 어디서 보니까 벌레 쫓는 데에 그런 고주파 소리가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걸 켜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우리 최 작가의 귀가 굉장히 좋다거나 귀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고주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대요. 혹시 남한테는 안 들리고 자기한테만 들린다면은 이명이거나 혹은 본인의 귀가 너무 좋거나 둘중 하나겠죠. 후자이길 빕니다. 자, 2012년 6월 15일의 원더풀 라디오. 오늘은 월드와이드한 고품격 음악 방송. 전 세계가 주목하는 뉴욕 헤럴드 트리뷴 아방가르드 DJ죠. 매니아를 꾸미지 않는 어색한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해철 씨의 음악들로 메꿔 주신다고 하는데요. 신해철 씨의 음악을 준비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의외였어요. 아티스트 선정하는 것 자체가 과연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얼마 전에 공연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우리 공연을 마침으로써 더더욱 성장했을 우리 메디제이 기대 한번 해볼 만할 텐데요. 자, 매니아님에게 궁금한 점이나 뭐 듣고 싶은 음악들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USB 공식 홈페이지 사연 게시판과 미니 메시지, 공식 트위터 계정인 골뱅이 USB 라디오, 원더라 공식 카카오톡 IWONDER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방송한 날이 아니더라도요. 또 오늘은 이랬어요. 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혹은 뭐 일기장에 간단히 적어놓듯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다또 읽고 소개해드리니까요. 방송한 날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팟캐스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애플 유저분들은 아이튠즈에서 원더풀 라디오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타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PC 유저분들은 USB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자세한 청취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함께 금주의 방송 예고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는 원더라 식구들의 이야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usbwonder, USBWONDER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더풀 라디오는 소녀와 소음만의 작지만 특별한 공간, ggetic.com 소녀들의 다락방과 함께합니다. 내가 봐 보였나 봐 네가 혹여 이별 못 견딜까 봐 걱정했는데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당신과 나의 음악 아우리스트입니다.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아우리스트를 검색하세요. 네, 또 오늘이죠. 이제 오늘 12시, 오늘 딱 12시. 예. 일본에서의 새 싱글 파파라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었죠. 댄스 버전이랑 일반 버전 두 개가 동시에 공개가 돼서 일단 한번 놀랬고, 평소와는 다르게 되게 고화질로 올려졌더라고요. 거기에 또 두 번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뮤직비디오를 전부 다 너무 저화질로 올려서 그냥 일본 뮤직비디오는 포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고화질로 올려주는 모습을 보고 얘들 봐라 정신 차렸는데? 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공개가 되자마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그 소녀시대 고무장갑이라고, 그 멤버들이 이렇게 춤을 출 때 언뜻언뜻 보였던 그 분홍색 장갑이 꼭 고무장갑 같아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뮤비를 보니까 안무의 난이도가 되게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도 안무가 지금껏 해왔던 것 중에는 제일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목 웨이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어려워 보이는 안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언제 다 연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발음도 뭐 들리는 이야기로 보이면은 예전 일본 곡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사실 소녀시대로서는 공백기가 있긴 했지만 다들 뭐 테디스 활동도 그렇고 뭐 드라마에 뭐 뮤지컬에 다들 뭐다 해서 전부 다 바빴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연습할 시간이 많진 않았을 텐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한 모습들을 보고는 와, 역시 소녀시대는 다르구나, 소녀시대 클래스는 역시 따로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참 많은 준비와 연습을 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튼 노래도 되게 좋고 얼른 앨범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얼른 그 음원으로도 빨리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빅 OST이기도 하죠. 지익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다비치의 너라서. 이 노래 들으신 후에 저희는 매니알링과 함께 맥고어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너라서 이렇게 사랑하는 너라서 몇 번도 참을 수 있어 처음부터 너 하나밖에 난 몰랐으니까 다 너라서 이렇게 보고 싶은 너라서 사랑해 너무 아프지만 너무 힘들지만 너라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유의 아우라가 있다고 합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구나, 좀 이런 느낌의 아우라를 풍긴다고 합니다. 오늘 메꿔드릴 이분은요, 실제로 보지 않아도 네, 이분의 얘기를 전하는 것 자체가 큰 아우라가 생겨버립니다. 오늘도 라디오에서 아른거리는 아우라를 내뿜고 있는 저는 매니아를 꾸미지 않는 어색한 라디오의 메인 DJ 매니아입니다.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 네, 2012년 6월 15일 오늘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매니아의 꾸미지 않는 어색한 라디오, 저는 맥구어라의 메이드 매니엘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곡, 여러분들에겐 응원가로 많이 알려진 곡이죠. 신해철 씨의 정규 앨범 마이셀프의 수록곡 그대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맥구어라 시그널 주제는요, 사람에게 풍기는 아우라라는 단어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보통은 첫인상, 네, 뭐 첫 느낌이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 풍겨지는 이미지와 느낌, 물론 목소리만이지만 여러분들은 저에게 느낀 이런 인상이나 느낌, 뭐 어떤 느낌이신가요? 별로예요. 이 사람이. 네, 오늘 메꿔드릴 이분은요, 그냥 사진만 보고 있어도 대단한 아우라를 풍기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메꿔라를 시작하기 전 오늘도 제 옆에서 슬픈 아우라를 풍기시고 있는 낙엽의 아버지, 광주 DJ, 원더풀 라디오의 안방 어르신, 레스제로님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와이드 고품격 음악방송, 뉴욕 헤럴드 트리뷴 아방가르드 DJ의 성장세는 방송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멈추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최근 공연으로 인해서 원더풀 라디오의 모든 스케줄을 뒤바꾸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와우. 이에 원더풀 라디오 최측근이신 신모 군께서는 진행 실력이 성장하더니 이젠 연예인병마저 성장했느냐라며 한때 한류스타라고 부르지 말아달라던 메인 DJ의 초심을 하루빨리 차지해야 한다고 하소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는 정든 둥지를 박차며 더 높은 비상을 위해 어미손을 뿌리친 새가 될 매니아님과 함께하는 메꿔라. 저는 메인 DJ님을 도와서 메꿔라의 진행을 도와드릴 여러분들의 귀요미 낙엽 DJ 레스제로 원입니다. 요 왓썹.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또. 네, 한 달 만에 뵙네요. 네, 항상 왜 저희는 오랜만일까요? 뭐 이제는 뭐 다른 코너들도 다 이렇게 오랜만이니까요. 네, 뭐 익숙해져야죠. 네. 네. 자, 일단은 박수를 한번 좀 치고 시작을 할까요? 네. 네. 공연을 하셨다고. 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아, 사실 그 공연 때문에 그 원더풀 라디오 스케줄이 그렇죠. 한창 뒤집어졌었죠. 네, 네, 아주 죄송합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막. 아, 사실은 제가 공연을 하는 거를 예전부터 말해야 되는데 그걸 좀 시간이 안 맞았다라고 할까요? 아니 뭐 그래도 뭐 네. 어찌 됐든 이렇게 잘 풀려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또 진짜 네. 저는 괜히 걱정이 되는 게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을 쓰실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안습니다. 네. 네, 요즘 말이 아예 정말 쓰였죠. 아, 정말 그럼요. 많이 쓰였습니다. 신경이. 네. 아, 원더풀 라디오. 아, 이거 또 내가 없으면 이거 안 되는데 내 방송에 이거 재미가 없어지는데. 네, 어련하시겠어요. 네. 아, 네, 뭐 그렇게 신경 쓰였던 모든 게 네. 다 지나가가지고 지금은 약간 좀 허탈감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사실 공연이나 준비했던 아주 큰 개인적으로 뭐 아주 크게 준비했던 무언가가 끝난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끝나고 나면 되게 허탈해요, 진짜. 그렇죠. 뭔가 이렇게 한 달간 바쁘게 딱 지내왔는데, 딱 그 바쁘게 지난 걸 끝나보니까, 내가 뭘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딱 그 느낌. 그러니까 저도 그 작년 12월에 이제 공연을 했었잖아요. 네. 공연을 정말 힘들게 다 마치고 이제, 밴드 멤버들끼리 모여서 이제 뒤부리로 술자리를 갔는데, 네. 아, 술을 마시는데, 맥주를 먹는데 약간 밍밍한 느낌마저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딱 들면서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저 이제 할 게 없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냥 잉여시군요. 잉여 그냥 네 다시 네 귀요미 백수로 돌아왔습니다. 네. 또 이제 한동안 게임을 또 잡으시겠네요. 아, 그러면 참 좋겠죠. 요새 또 개인적인 일로 또 바빠가지고 사실 트위터라는 SNS 네.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는 제가 네. 많이 안 보이죠 요즘. 그렇죠. 한때는 정말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주 보였거든요. 그냥 눈코뜰 새 없이 네, 트위터를 네. 했었는데 요즘 바쁘다 보니까 그것도 줄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 트위터에 가끔 나 왔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네. 아니, 그게 말하는 투가요. 네. 진짜 날 잊진 않았겠지? 나한테 관심 좀 줘요. 이런, 그런 어투라서.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트위터 한번 딱 올리면 한 멘션 10개씩 빵빵 터질 때가 있었는데. 요즘 그게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올려도 두 개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아, 그래도 두 개라도 오는 게 어딥니까? 저는 그냥 없어요, 그냥. 아이, 뭐 레스테로님은 하도 올리시는 게 많으니까 안 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긴 제 호가 낙엽 신승구기도 하지만 관음 네. 신승구기도 하거든요. 네. 참 제가. 다다익선 좋아하시는. 네, 굉장히 많이 지켜봅니다. 네. 그래요. 네. 시그널의 아우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레스테로님은 처음에 절 봤을 때 느끼는 아우라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게 이제 작년 이맘때? 작년부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됐죠. 네네네. 인터뷰하는 그런 코너에서 네. 처음 목소리로 인사를 했었는데 네. 아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미남이겠구나.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진짜 나 이후로 새로운 조각미남이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나에게 위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음 놓으시겠네요. 네. 실제로 보니까 그냥 보라돌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같은 머리 크고 아이 좋아. 아우, 네. 머리 크기 덕에 제가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그 왜 미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석고상 중에 아그리빠라고 있어요. 그게 머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네.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 조각미남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그리빠 닮으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제... 아그리빠요? 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네. 아유. 정말 데칼코마니 같이. 아, 이 사람은 라디오도 하시고 정말 날렵하게 생기시고 막 머리도 작으시고 아 정말 호감형이시구나. 근데 똑같아요, 그냥 데칼코마니에요, 그냥. 아 이건 순간 약간 도플갱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우 저 네. 아 막 그런 거 있잖아. 도플갱어를 실제로 보면 엄청 네. 위험하다. 네. 아우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어떡할 거예요, 진짜. 아 참 그럴 때도 있었죠, 진짜. 진짜 중학교 때. 빨간 마스크 그거 얘기 듣고 2층 위로 올라가려고 그 몸부리치다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야 빨간 마스크 포마드를 외칠 뻔 했다니까요 진짜. 포마드 포마드 포마드. 야 오늘 방송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초반부터 뭔가 느낌이 아 네 색다를 뭐 그런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저희 메꿔라 네 참여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식 아 오늘 안 풀려요. 네 공색이요? 네 공식 네. 네 공식 홈페이지인 usbradio.kr에 들어오시면요 위젯을 통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생방송 게시판을 통해 사연과 신청곡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 메뉴에 원더풀 라디오 들어오시면은 원더풀 라디오 페이지가 나오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공식 트위터 골뱅이 usbradio 원더라 공식 카카오톡 아이디 wonder09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뮤지션을 소개해 주실 시간이에요. 네네네. 오늘의 뮤지션 오늘 저희가 메꿔드릴 뮤지션은요. 네. 이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보고만 있어도 무섭습니다. 네 사실은. 네. 보통 유명한 분들에겐 수식어라는 네. 게 붙잖아요. 뭐 국민 걸그룹, 국민 가수, 뭐 이런 이분의 수식어는 마왕. 아 그렇죠. 가요계의 마왕. 신해철 씨에 대하여 메꿔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아티스트를 골랐을 때 네. 신해철 씨를 골랐다는 소리에 되게 의아해했어요. 네, 사실 정말 어마어마하고 네. 무시무시하십니다. 네. 사실 오늘 방송을 하기가 살짝 무섭지 않나라는 네. 그런 생각까지 하고 네네. 신해철 씨라면 이거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검색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분은 또 워낙 네. 이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워낙 또 잘 캐치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놈들 봐라 이러면서 여튼 오늘 신해철 씨를 메꿔 네. 드린다고 합니다. 자, 네, 그러면 바로 네. 여기서 신해철 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네, 바로 프로필을 메꿔요. 네, 시간으로 네.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할 때마다 적응이 안 돼서 네, 세 번째예요. 네. 해 주세요. 네. 네. 이름 신해철. 네, 본명이시고요. 밴드 넥스트 소속의 보컬. 1986년 5월 6일생이시고요. 네. 9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핫 아이콘. 88년 대학가요제에서 무한궤도라는 이름으로 대상. 그 후 밴드 넥스트를 결성하시면서 6개의 정규 앨범, 그리고 히트곡 도시인, 나라라 병아리,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리고 애니 오프닝과 과거 오락실의 주역이죠. 펌프잇업이라는 게임에서 수록된 라젠카 세이버스. 아, 이 노래 좋아요. 이 노래 진짜 좋죠. 겉으로는 마왕의 아우라, 무섭고 독설의 아이콘이시지만은 알고 보면 누구와 다르지 않는 여린. 신해철 씨는 이런 가수이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 또 신해철 네. 하면은 또 넥스트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센 분들이죠. 그렇죠. 막 또 세시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넥스트에 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이런 유의 음악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네네네. 근데 정말 매니아틱하시고.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밴드로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었고. 네. 한국 헤비메탈의 2세대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최근 앨범을 봐도 전혀 그 색깔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 딱 보여요. 네, 그러시죠. 약간 좀 옛날 분위기지만 현대에 맞춘 옛날이랄까? 네네네. 약간 좀 앤티크한 네. 느낌. 그렇죠. 막 그 요새는 막 한옥마을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한옥마을을 뭐 현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관광처럼 이렇게 내보내는 것처럼. 네네. 좀 현실에 맞춘 아니 그 현대에 맞춘 뭐 옛날의 앤틱 느낌. 그러면은 사실 매니아링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해철이랑 아티스트를 맨 처음 접한 계기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도 좀 어리시고 그렇죠. 하니까.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타신 분이라 가지고. 그렇죠. 일단 저는 일단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역시 초등학교 때. 오락실의 주역. 네. 펌프잇업이라는 게임에서 라젠카 세이버스라는 네. 곡이 너무 컸어요. 좀 그 노래가 임팩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구지 하고 집에서 라젠카 근데 그때는 세이버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세다 해가지고 아, 세다. 라젠카가 너무 세구나. 네, 그래서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둥둥 라젠카 둥둥 세이버스 건데 네.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라젠카 세다 해가지고 무심코 그냥 라젠카 세다라고 딱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안 나오죠. 그래서 라젠카만 딱 쓰고 아 넥스트라는 이런 가수분들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사실 이 라젠카 세이버스라는 노래가 실제로 애니메이션 OST로 그렇죠, 네. 쓰였던 곡이기도 하죠. 영혼 기병 라젠카였나? 무슨 아... 뭐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저도 넥스트는 이 노래로 처음 접했었고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대에게라는 곡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죠. 정말 약간 좀 그 당시에 색다른 정말 용감했던 음악들. 네. 그리고 네. 대학가요제 당시에 굉장히 미남 가수의 출연이다. 네. 라는 이야기로 거의 아이돌이셨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정말 약간 오빠 이렇게 딱 그 따라 붙으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던 걸로 들었어요. 네, 저는 보진 못하고. 네. 보니까 또 보통 이런 수식어로 네네네네. 붙는 경우가 정말 흔하지 않는 것들도 좀 붙어 있더라고요. 네, 보통 왕이라는 단어가 네. 붙은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가요계 뭐 왕, 가왕. 뭐 그리고 뭐 발라드 제왕. 그래서 마왕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왜 붙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신해철 씨한테. 근데 딱 신해철 씨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분은 어쩔 수 없구나. 이것 말고 떠오르지 않는다. 네. 네. 이것밖에 붙을 수식어가 없구나. 뭐 사황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죽음의 신 뭐 이럴 수는 네. 없으니까.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한 가수분이시구나. 생각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밴드는 보컬이다 라는 이런 음악색이 강했다고 해요. 네, 그랬죠. 이걸 선입견을 깬 노래가 그대에게 약간 좀 빵빵한 사운드로 이런 선입견을 깨고 그리고 랩이라는 자체가 익숙치 않았던 당시 나에게 쓰는 편지나 재즈 카페 같은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음악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진짜 파격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죠. 사실 밴드가 보컬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네. 당시 활동했던 밴드들 중에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은 뭐 송골매 네. 그리고 부활 신화위 그렇죠. 이런 팀이었는데 그때 특히 일대 보컬들을 보면 정말 후덜덜해요. 신하이 같은 경우에는 임재범 씨였고 네, 지금은 완전 네. 상위층에서 노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부활 같은 경우에는 이승철이라는 정말 거대한 보컬이 있었고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밴드는 보컬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음악적인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완전 그 개념을 깨버린 게 바로 넥스트였죠. 네. 그렇죠. 캬, 역시 네. 음악에 대해서 아시는 게 많아요. 네. 역시. 갑자기 왜 이렇게 비행기를 띄우죠? 네. 아, 네. 뭐 이제 비행기는 추락하라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추락할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목구라 네. 역시 생각해보니까 밴드 위주예요. 그렇죠. 또 제 시간인 거죠. 또 네, 밴드다. 밴드가 나타났다. 네. 네. 발라드 위주의 2집 솔로 2집 이후에 록밴드 넥스트를 결성하게 되시는데요. 이 당시에 제가 찾아본 결과 록밴드를 결성하는 것 자체가 방송 출연을 거의 포기하는 정도라고 해요. 네. 90년대 이후에는 아무래도 네 댄스가 네. 워낙 강세였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당시에 넥스트라는 밴드가 3인조로 웅성하게 시작됐지만 도시인이라는 1집 네. 타이틀곡이 좀 라디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좀 팬덤도 형성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인기를 끌고 네. 말 그대로 음악만으로 승부를 했었던 넥스트였습니다. 네. 네. 생각해보면은 이 음악적인 측면에서 라디오의 힘이 확실히 컸구나라는 게 또 네.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당시는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이고 태어나도 좀 응애응애 네. 했었던 시절이라 가지고 네, 응애응애 했을 때 네, 잘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히 과거에 라디오의 좀 파급력이 대단했지 않은가? 네, 굉장히 컸죠. 일단 워낙 라디오가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봐도 옛날에는 그냥 이불 덮고 네. 라디오 이렇게 조금 틀고 막 막 DJ 오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자 흉내 내신 예. 네 아니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매섭군요. 네. 네 아 뭐 아무튼 그게 네. 왜 지금 요즘 뭐 학생분들은 이제 그 전날 드라마를 보고 다음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를 듣고 다음날에 친구들이랑 어제 그거 들었어? 하면서 그거를 이야기했을 정도니까요. 네, 막 오빠 목소리가 막 버터바르지 않냐고 어제 그 사연 정말 미치겠다고. 웃기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사연 내가 보냈다면서 오빠가 내 사연 읽어줬다면서 네. 뭐 여튼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던 거는 그때 당시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있고 네. 워낙 이런 매체 자체들도 워낙 발전을 많이 해서 네.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성공하기에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 네. 탑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네. 지금 뭐 시즌2로 네, 하고 시즌2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는 탑밴드라는 프로그램을 좀 꼬박꼬박 챙겨보진 않았는데요. 혹시 레스트로우님은 보신 적 있으시나요? 저도 시즌1은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2는 제가 좋아하는 팀들이 좀 많이 나와서 챙겨보고 있는데 네. 시즌1 때는 글쎄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신해철 씨가 마왕답게 정말 네. 독설가 이미지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네, 평소에도 뭔가 독설을 하면은 김구라 씨와 함께 떠오르는 또 한 네, 명으로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어요. 네. 아, 이분 강력해요. 생각만으로 머리가 멍해지는 이분. 네. 저희의 뇌를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지금 뇌를 잠깐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감히 내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러면서. 아, 그래요. 사실 근데, 신해철 씨 하면은 또 라디오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고스트 스테이션. 방송. 네. 네. 어우, 이거, 저 진짜 웃다가, 보통 이게 심야에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새벽에 이거 듣다가, 아버지한테 맞은 적도 있어요. 잠만 자고 뭔 짓 하냐고.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MBC에 그 고스트 네이션이 있을 때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네. 그때가 아마 새벽 2시에 방송을 했을 거예요. 네네네. 네,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네. 저도 고스를 맨날 들었던 사람이어서. 에피소드를 생각만 해도 되게 웃긴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막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슈파춥스. 아, 네, 네, 그거. 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좀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기에는 네. 굉장히 네 고급스러운 이야기라서 네. 네. 정말 이걸 어떻게 네 아 이거 참 웃긴데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에피소드라서 정말 고급스럽죠. 네, 저는 기억이 났던 게 그 신해철 씨 아내가 네. 아이를 이제 낳으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정말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 네. 아니 무슨 출산을 하셨나 임신을 하셨나 뭐 여튼 그러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반짝반짝한 그런 노래들만 트는 거예요. 심지어 막 네. 평소에는 막 헤비메탈, 뭐 록, 하드록 뭐 이런 것들만 틀었던 분이 네. 막 아기자기한 노래 틀고 막 심지어 코로나 막 이런 네. 심지어 동요까지 틀 수준이었으니까요. 오, 네. 그렇게 한 2, 30분을 노래를 쭉 틀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싹 이렇게 내리시더니 네. 아 도저히 못 듣겠다고 오늘 방송 여기서 접습니다. 끝 하면서 나머지 40분 정도를 전부 다 헤비메탈로 완전 달렸던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아니 심지어 찾아봤는데 처음 이 고스테이션이 송출이 됐을 때가 4월 1일 만우절 때라고 해요. 네. 근데 이때 신해철 씨가 처음 멘트가 이거 지금 되는 거야? 나가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말투였다고. 진짜 라디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말 아 공중파에서 이게 되나?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정도에 아무리 새벽 시간대라고 해도 이건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안 그래도 그 예전에 SBS에서 고스트 스테이션 처음 방송이 되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당시에 신해철 씨가 돈을 안 받고 그냥 무일당으로 방송을 하셨다고 해요. 네. 당시에 일당을 받았던 PD분들은 여러 번 교체했다고. 한마디로 이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컸다는 네. 뜻이겠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넥스트 4집 라잔카 어 스페이스 락 오페라의 타이틀곡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곡을 듣고 네. 저희는 우리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네, 1화 토크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2부에서 만나요. 예. 네, 여러분은 지금 강력한 아우라를 뿌리고 있는 매니아를 꾸미지 않는 어색한 라디오 마왕 신해철 씨 편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보면. 네, 근데 오늘도 맥이 빠지네요, 오늘. 네. 이렇게 1부 시그널, 이제 2부 시작한 시그널, 딱 이를 듣고 멘트를 하려고 하면은. 네, 뭔가 쫙 풀려요. 네. 이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또 달려야 돼,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죠. 뭐, 네. 이제 이럴 시간도 많이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울지 마. 울기 마. 뭐라고요? 아닙니다. 자.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 핵에서, 소년에게라는 곡이 수록이 된 앨범이, 라잔카라는 애니메이션 노래, 그런 앨범, 애니메이션 앨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이 라젠카, 네, 잠시 좀 추억에 빠져볼까요? 네. 사실, 이 넥스트라는 팀이 이 애니메이션의 OST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이긴 했죠. 네. 그렇죠. 약간,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라젠카라는 게 한국, 네. 뭐 최초 메카닉물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나왔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좀 준비를 많이 했구나. 넥스트라는 밴드도 이렇게 섭렵하면서 좀 힘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보면은 또 그 펌프 이더업이라는 게임 덕에 네. 또 이 OST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애니메이션으로 안 듣고 게임으로 드니까.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네, 아니, 사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 아이폰 어플 중에 탭소닉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네네네. 이 탭소닉, 곡 중에 무료곡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무료곡 때문에 또 이게 화제가 된 곡들이. 걸그룹 다이샤벳의 뭐 슈퍼두파디바.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노래라든지. 제가 기억하는 노래는 칵스의 그 12시. 네. 그리고 레인보우 분들의 A.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게임의 깨알같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펌프 이더 그 다섯 개 발판으로 누르는 네. 오락실의 주역 이게 레스로님은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게임을? 저도 이 게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잘하세요? 아 잘하진 않고 또 매니알리 또 자기 자랑하려고. 매니알님이 이 게임 정말 걸림? 잘하시거든요. 걸림? 네, 완전 걸렸어요, 지금. 아, 제가 죽돌입니다, 네. 네. 이 게임 정말 잘하시거든요. 아, 뭐,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영상 그때 찍으신 거를 제가 봤었는데. 네. 진짜 잘하세요, 근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쑥스럽네요, 네. 저도 특히 한 고등학교 때. 네. 이 게임 정말 팠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 게임 보통 게임하던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활동을 잠깐 했을 정도로 되게 그 좀 하긴 했었는데. 네. 최근에 그 오랜만에 그 오락실 노래방 가려고. 네네. 이렇게 오락실에 뜩 내려갔다가 오랜만에 그 게임이 보이길래 한 판을 했는데. 너무 어렵죠. 와 진짜 어릴 때 이걸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어렵기도 어렵고 너무 힘이 들어서. 네, 빨리 끊으세요. 남자는 네 술과 담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당신도 술을 멀리하진 않잖아요. 네,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로의 무덤은 그만 파기로 하고요. 네, 각자 그냥 땅을 네,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여튼 매니알님 이 게임 굉장히 잘한다는 말을 하고 싶으셨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우!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네,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네, 굉장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의 뮤지션의 일화로 토크를 꺼내는 지금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볼래? 일화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아, 참. 이제 이거는 조금 적응이 되네요. 네. 네, 당연히 이거, 사실 이거의 모티브가 음악다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변태스럽게 해볼까 했는데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도 왔습니다. 네 오늘의 뮤지션으로 일화로 토크를 끌어낸 지금 우리들의 얘기를 아우 네 그만하고 네. 내가 이랬어요?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아 이런 느낌 아니야. 조금 더 진짜 저질스러워야 돼. 어떡해요 한번 자, 오늘도 왔습니다. 오늘의 뮤지션의 일화로 토크를 끌어낸 지금 우리들의 얘기를 들어볼래? 일화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변태 같은 느낌이어야 돼요, 이건. 어, 저 오랜만에 코 먹었어요. 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일화 토크 시간이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도 웃음이 안 멈추네요. 네, 아, 또 우리 또 울기 시작하시네요, 우리 메인 DJ님. 네, 네. 네. 이런 건 변태적인 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네, 네, 라무스 호흡법으로 습습후, 네. 습습후, 네. 네. 숨을 좀 고르고요. 네, 첫 번째 일화입니다. 네. 네. 어, 신해철 씨는 공개 방송이 끝나고 생일 파티 겸 팬미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신해철 씨의 어떤 여성 팬도 생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변 팬들이 어, 그 생일인 팬을 앞으로 내보낸 뒤 어머머 해철이 오빠 얘도 오늘 생일이래요 라고 이렇게 말했나 봐요. 네. 신해철 씨가 오 그래? 이러면서 그 팬의 등을 생일빵이라고 사정없이 네, 때렸다는 일화가 있네요. 네. 네, 신해철 씨 답네요. 네. 오 그래? 하면서 어 네. 네. 맵게. 네. 상상이 잘 가네요, 좀. 네, 가네요, 네. 네. 어, 생일빵. 혹시 많이 맞아 보셨죠? 네. 아니, 저는 사실 생일빵 이런 걸 진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네. 정색을 할 정도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올해 이제 제 생일이 1월 15일인데 올해 제 생일 때 이제 멤버 그 저희 밴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제 생일을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다섯 명이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저한테 뭔가를 그 담아두고 있었나 봐요, 뭔가를. 네네. 네. 그래서 대구에 그 시내 중심가 쪽에 가 보면은 타가 디스코를 그 실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 월미도의 그 탬버린처럼. 예예. 예. 예, 그래서 막 DJ가 막 이렇게 막 한명 떨어뜨리면서 막 웃기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네네네. 그게 그 제일 유명한 곳이 지하에 있는 곳이에요. 아, 지하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지하에 그 기계를 아예 설치를 해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재요. 네. 아, 그래서 별로 안 타고 싶었는데 네. 오늘 이걸 안 타면 도저히 안 넘어갈 것 같아서. 네, 생일인데 가뜩이나. 네. 예. 그래, 생일빵 만다고 생각하고 가자. 아마 멤버들도 그 생각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생일빵 네네. 때릴 겸으로 이렇게 하자. 이래서 다섯 명이 탔는데, 제가 그걸 잘 버티는 편이거든요. 아, 이렇게 딱 손 잡고, 네. 손에 손 잡고. 저는 웬만하면 절대 넘어지거나 뭐 그러질 않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저희가 굉장히 늦은 시간에 가서 되게 오래 태워졌어요. 아, 한 번에? 네, 게다가. 두 타임씩. 네, 게다가 그 멤버가, 오늘 제 생일이라고 생일빵으로 막 많이 해달라고. 아, 또 주문까지 해버렸네요. 예. 네. 그리고 제 옆에 양사이드로 두 명씩 이렇게 앉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 버틴다고. 그렇죠. 혹시... 남은 멤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저는 안 떨어지고. 저는 계속. 사람들만. 예. 네, 애먼 사람들만 막 계속 떨어지니까. 심지어 그 기계 조작 하시는 분이, 야, 너 좀 떨어져! 이러면서, 니 친구도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기도 하네요. 어, 저는 생일빵이라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동네에 저랑 생일이 같은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지금은 좀 나라의 의무를 아, 네. 네, 갔는데 네. 어, 그 좀 생일빵 얘기가 나오다가 너무 진지하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약간 좀 야, 너 오늘 생일이라면서 한 대 맞아, 한 대 맞아 하면 야, 너도 한 대 맞아 하면서 약간 좀 서로의 감정이 상할 만큼의 아. 육두 문자와 네. 그런 행동에 의해서 어, 서로 학교를 끝나고 동네 친구들도 막 야, 얘네들 생일이라는데 한번 때려가자 이런 식으로 모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번갈아가면서 로우킥이라는 기술 있잖아요. 네네. 그 기술을 서로 막 번갈아가면서 때리면서 울면 지는 거다, 울면 지는 거다 이거. 진짜 유치해. 막, 너 울면 너 오늘 생일 막 진 거야, 막 생일빵 진 거야 이러면서. 아, 진짜. 아, 네. 그때 생각하면 다리가 아파오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생일빵 친다고 진짜 얄밉게 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보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막 요즘 보니까 좀 심하더라고요, 요즘은. 네, 요새는 되게 과격하더라고요, 보니까. 안 그래도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생일빵 사진들이 간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누구였지 하여튼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가로등에 예, 막 밤에 불빛 들어오는데 테이프에 묶여가지고 진짜? 네, 밀가루 범벅이 된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무슨 중세시대 마녀사냥도 아니고 졸업식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참 쟤 고생하면서 산다. 얼마나 쟤는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전생에. 네. 생일을 가장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한풀이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네. 네. 생일은 네. 너 그냥 어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너 옳지 생일이었구나 오늘이 이런 식으로. 약간 아우 저는 그래서 정색하는 제 성격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생일빵 맞아본 기억은 없는데 오히려 제가 많이 때렸어요. 좀 장난스럽게. 아, 그 얄미운 사람이 당신일 것 같아.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아, 네. 네. 참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일화입니다. 신해철 씨는 20주년 앨범 쇼케이스가 끝나고 나오는 길 도중 공연장 바로 앞에 주차된 차 앞에서 매니저가 오기 전까지 정말 육두문자와 불평불만을 완전 쏟으시면서 차도 이렇게 발로 이렇게 쫙 차보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뭐야 신해철 뭐야 하면서 그래서 매니저분이 연락을 받고 놀라서 다가오셨나 봐요. 그래서 형 뭐 하세요 하니까 신해철 씨가 뭐 꺼내야 된다는데 왜 내 차 문이 안 열리냐고 막 버럭 화를 냈다고 해요. 근데 매니저분이 정색하면서 형 이거 우리 차 아니에요 하면서 신해철 씨는 또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하면서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주변을 네. 눌러봐서 아 진짜 자신의 차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또 연예인분들은 밴을 보통 사용하시니까 네, 밴이 또 네. 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고 네, 그래서 막 아 생각만 하니까 웃기네요. 뭔가 상상이 되고 네. 발로 차면서 야이 삐삐 이러면서 이건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겼을 거예요 진짜로. 네, 네, 저 사람 뭐지 이러면서 아니 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제가 남의 것을 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 게 한 번 있었는데요. 보통 비상금이라고 하잖아요. 좀 비상금 이렇게 책 뒤에 껴있는 그 끼고 좀 숨겨놓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전혀 사놓고 안 쓰는 교과서들 있잖아요. 네네. 막 사회과 무도. 막 중학교 때 이런 거 막 받아놓고 막 안 쓰니까 집에서 뭐 내미받침으로 쓰고. 네. 그런 류의 과목의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침에 급히 나가다 보니까 좀 그 책에 비상금을 안 빼놓고 고등학교 네. 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책이 섞여가지고 정확히 13만 원이 날라가. 고액이었네요. 그러니까 만 원씩 받고 제가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 껴놨어요. 혹시 걸릴까. 그래서 야 너 아버지가 너 용돈 있냐? 없는데요 하면서 지갑 가져왔는데 지갑엔 없고 그래서 용돈을 더 뭐 타고 그런 류였는데 아 그거 잃어버리니까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완전 멘붕이죠 진짜. 내가 다 아깝네요 진짜. 아니, 저도 네. 약간 왜 영화관에서 이런 일 가끔 있지 않아요 보면? 무슨 영화관?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네.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팝콘이랑 콜라를 먹는 거 하잖아요. 아, 그 얘기였구나. 네. 남의 거를 계속 먹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런 적 있으세요? 남의 것? 진짜로. 심지어 그 남의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네. 제가 그 뺏어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아. 둘이 마음 먹다가 이 사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사람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팝콘량이 없지 이러고. 예. 네. 양이 적지 이러고 있는데 저도 이런 게 잡다가 슬슬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거를 샀으니까 저도 네. 이렇게 사다가 왜 이렇게 적지 하면서 하는데 옆자리에 보니까 팝콘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네. 제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옆에 눈치 보면서 그거 말도 없이 예. 네. 아니 그 영화 중에 괜히 네. 또 사과하기도 좀 그렇고 아 좀 애매모호한 상황. 그래서 영화가 되게 슬픈 영화였어서 네.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적도 있고 보면은 이런 경우도 가끔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막 필통 같은 거 특히 막 하이 뭐였죠? 그 펜 이름? 그 하이테크. 네네 그 비싼 네. 펜. 네. 2,500원 주고 진짜 고등학생의 로망. 네. 아 눈물을 쏟았던 그 펜. 특히 하이테크 이 펜이 좀 자주 이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또 다들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있고 이러니까. 네, 같은 팬이다 보니까 막 친구한테 야 하이테크 하나만 빌려줘, 하이테크 하나만 빌려줘 하다가 무심코 제 필통에 넣어버리거든요. 오이가 아니고. 그래서 언제 한번 하이테크 한번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가 반에서 한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게 들리고 그래서 모두 막 눈 감고 필통 꺼내봐 이러는데 무심코 제가 넣잖아요. 제 필통에서 하이테크 검은색 펜만 7개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고의로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니 진짜 몰랐던 상황인데 뭐 야 너 하이테크 어디 있어 하면서 아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다시 주고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진짜로. 네, 배상해주고. 난 아닌데.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성격에는 이게 제가 아닌데도 뭔가 좀 일을 불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돈을 줬었어요. 아 굉장히 쿨하시네요. 아 좀 그런 거죠. 좀 피하는 거죠. 네. 약간 그 똥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뭐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렇죠. 에이 내가 그냥 더러워서 이깟 똥에 주고 만다 뭐 이런 어차피 안 믿어줄 거고 막 선생님 진짜 저 안 했어요 하면서 거짓말 치지 마 이렇게 증거 있잖아 항상 이러니까 네 그냥 제가 훔쳤습니다 네 에. 미안하다 친구야 여기 7,500원 이러면서 어 근데 그런 거 되게 억울하긴 해요 진짜 자기가 안 했는데도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도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베스트셀러들이 있잖아요 아 네 같은 기종들이 네 그리고 그 특히나 갤럭시 S2 네. 거의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주위에서만 한 3, 4명이 썼으니까요. 네, 막, 그래서 케이스로 알아보고. 제 두 개가 바뀐 적이 있어요, 예전에. 아, 그, 레세로님 거하고? 그러니까 제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커피숍에서 이렇게 밴드 멤버들이랑 커피를 마시다가. 네. 그때 저기 드럼 치는 그 동생이. 예. 그 핸드폰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커피숍에 두고 간 거예요. 네. 커피숍에 두고 와가지고, 어, 나 그거 두고 왔다고, 지금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렇게 종업원이, 아, 폰 잃어버리셨다고, 두 개 중에 어떤 거세요? 했는데,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케이스를 안 끼워요. 네. 완전 두 개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켜보고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핸드폰도 워낙 비슷한 것도 많고 이래서, 이런 걸로도 뭔가 남들과 좀. 남들과 다른 케이스를 끼는 게, 전 그런 게 그런 거 좋아요. 막 남들이 안 쓰는 거. 약간 좀 성격이 비주류다 보니까. 네. 남들이 안 쓰는 걸 좋고 좀 제 핸드폰 케이스가 레고 모양의 케이스예요. 아 뭔지 알아요. 네. 네. 그래서 또 보라색이고. 네. 그래가지고 남들이 보면 제 케이스가 되게 신기하나 봐요. 잘 없으니까. 네. 저는 지금 아예 케이스를 안 쓰고 있어서. 아 역시. 모든 커스텀의 네. 끝은 순정이죠. 네. 네, 생폰이 진리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 자체가 워낙 쓴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아니 혹시 기종이 그 HTC의 센세이션이라고. 아 정말. 네. 네. 쓰는 사람만 쓰는 폰이에요. 아 정말 그쪽 폰은 네. 센세이션 하전에. 네. 지금 뭔 무슨 폰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뱉는 거야 이거. 걸림? 네, 완전 걸렸어요, 지금. 아, 이걸 어떻게 또 넘어가야 되지? 네. 생각에. 저도 모르게. 네, 네 방송 1년 하면은 대체 어떤 상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디자이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를 네. 한 곡. 네, 어떤 노래를 네. 준비하셨어요? 정말 방송 내내 말이 많았던 넥스트의 라젠카 세이버스. 네. 이 노래를 듣고 마지막 1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네, 넥스트의 라젠카 세이버스. 네. 발판으로, 네. 발판을 지금 치고 있었어요. 노래 들으면서. 이거 일단 발판. 외우셨군요, 또. 네, 제가 또 한 펌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랑 좀 하시고요. 세 번째 일화로.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해철 씨는 자주 넥스트 멤버들과 넥스트 팬들을 모아서 여름 엔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었는데, 역시 넥스트 멤버들도 장기 자랑을 했다는데요. 근데 멤버 중 베이스를 담당하시는 제이드 박이라는 분이 그 서태지 씨의 시대유감 정말 유명한 노래를 불렀다고 네네. 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자 팬들도 막 신나서 떼창하고 막 열광을 하니까 옆에 있는 신해철 씨가 앞에 있던 막 오이, 뭐 고추, 당근 뭐 이런 것들 다 던지며 앙탈 같은 걸 부르셨다고 하는 일인데 근데 저라도 다 던졌을 것 같아요. 또 매니아님도 이런 욕심 많으시죠, 또. 네, 약간 좀 라이벌 의식 있는 분들의 네, 약간 좀 시기와 질투 자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매니아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라이벌. 아, 본 저의 라이벌이요? 네. 레스제로원? 어떤 면에서? 그냥 머리 크기도 라이벌이고.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저도 사실, 그, 특히나 제가 그 랩을 하는 네. 그런 입장에서, 예. 라이벌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예. 여튼 그런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아, 머리론 질 수 없다. 그런 것도 있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그러니까, 그 매니아님이 가끔 이렇게 신곡을 낼 때, 네. 얘가 이번에 어떻게 했지 하면서 진짜 주의 깊게 들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라면서 약간 배워가는 것도 있고. 네. 예,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팬송을 맨 처음 시작했던 게, 네.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 예. 그때 당시에, 그, 저는 매니아님이 그런 걸 하는 줄을 몰랐어요. 아, 네. 팬송이라는 거를 한 게, 나밖에 없다. 아, 내가 최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니아님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진짜 경쟁 의식을 좀 느끼기도 했죠, 진짜. 아, 네. 그때 당시에 매니아님은 3주년 때는 뭐 따로 하진 않으셨죠? 네, 그때 한창 천일 기념이라고 DC 인사이드에서 좀 내놓으라는 팬송러 두 분이랑 막 천일송 뭐 그런 걸 했는데 아 사실은 저도 비슷한 게 그 써니 팬분 중에 기간틱이라는 래퍼분이 계세요. 되게 잘하세요. 네, 근데 똑같이 그 느낌을 받았는데요. 딱 팬송 처음 만들 때 아 팬송 만든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이제 여기 내가 짜이다 하는데 똑같이 기간틱님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기간틱님이 뭘 이렇게 딱 하자마자 주의 깊게 듣고 많이 배워가고 진짜 똑같이 근데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지금 또 곧 있으면은 5주년이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4주년으로 네, 좀,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해서 네, 많이 사랑을 받았던 네. 그 5주년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5주년 그게 작년에 박물관 그쪽 네. 좀 후원을 해주셨던 가수나 쪽에서 한번 얘기가 왔어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좀 시간이 되시고 그러면 5주년도 한번 참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딱 쪽지를 받았는데요. 네네네.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좀 직접 참여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팬송 5주년 하시는 분들 옆에서 어드바이스나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믹싱도 참여할 수 있다고 일단 답변을 드렸는데 레스제로원님도 그런 쪽지가 왔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그 소프트 멤버 5명이 모두 받았었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네, 네 회의 같은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하고 싶긴 하지만 예. 예, 뭐 솔직히 다섯 명이 다 같이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은 뭐 정말 좋죠. 네. 하지만 뭐 다른 분들의 사정도 있고 또 제 네. 사정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혼자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막연히 들어서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레스테로님이랑 미니엘님이랑 뭐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소문도 간간히 들리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살짝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진짜 유닛으로 네. 고막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내봐. 아, 고막 네. 뭐죠 고막? 고막이 이제 고령과 막내예요. 제가 소프트에서 최고령이었고 이제 미니엘 그 친구가 막내니까 오 네이밍 센스 봐. 이제 소녀시대 테티서처럼 네. 소프트 고막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직 뭐 완전 확정 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네. 아 갑자기 또 추억에 젖어들었네요. 네, 아 그렇네요. 작년 참 재밌었는데. 네, 그럼 다시 1화 얘기로 돌아가서. 네. 보통 이렇게 MT 같은 데 자주 놀러 가면. 많은 그런 놀이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럼 레스테로님은 좀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렇게 놀러 가면 어떤 놀이들을 자주 하세요? 게임 같은 거는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네. 밴드 공연을 이제 그 12월 공연 말고 그제는 공연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조인트로. 네. 그때 공연 뒤풀이 때 늘 왕 게임을 했었어요. 아, 네. 그 정말. 네. 부끄러운 게임네. 네. 게다가, 이제, 뒤풀이 자리라서 술이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술이 들어가면 더욱더 부끄러워지는 게임. 네, 그래서, 전 솔직히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아, 네.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슬퍼지네요. 아, 나. 네, 수위가 높아지나요? 아니, 이건, 솔직히 말을 못 하는 건 아닌데, 네. 말하기 싫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네, 뭐 그거는 네. 오프 더 레코드로 네. 네. 아, 근데... 저 혼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루시드 폴 네. 씨가 네. 이제 안테나 뮤직 그쪽 분들이랑 술자리를 가질 때 네. 마피아 게임을 한대요. 마피아 게임이요? 네.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 한 명 있고 왜 네. 마피아 이렇게 한 명 골라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네. 그 마피아 게임. 네. 그거를 하신대요. 술자리에서요? 네, 예전에 그 UER 씨가 받은 문자들을 이제 개인 홈에다가 써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정지영 씨가 이제 UER 씨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상황이 정지영 씨랑 루시드폴 씨랑 그 다음에 인디밴드 중에 보드카레인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루시드볼 씨가 좀 취하셔서 이제 휴지를 이렇게 찢으면서 마피아 게임을 하자고 막 이렇게 휴지 찢어서 막 이를 적고 이러고 있다고 나 지금 부끄러워 죽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다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의외였어요. 그렇게 막 시크하고 지조 있으신 분들이 마피아 게임. 네, 마피아 게임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아님은 뭐 좋아하시는 게임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보통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새내기였잖아요. 아, 또, 네. 그러면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네. 네 어디 뭐, 과 MT라든지, 뭐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네. 가면 정말 신세계들이 열리거든요. 재문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막 이러면서. 게임, 스타트 네. 이러면서 정말 배우는 거 많아요. 그래서, 일단 기존의 술 게임이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건 보통을 다 하고, 보통 흑기사라고 하는 좀 제도가 있어요. 네네네. 뭐 누군가가 이렇게 또 마셔주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네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어디서 그 제도를 잘못 배워가지고 과에서 정말 미운 털로 한번 꼽힌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 이건 못 마시겠다고 저한테 딱 흑기사를 요청을 했는데 저는 받아 먹었죠. 네. 근데 어디선가 들었어요. 좀 이걸 재밌게 풀어가는 그런 흑기사 제도를. 그래서 딱 제가 마신 거 그대로 제조를 해가지고 내 소원은 네가 이걸 마셨으면 좋겠어라고 했어요. 완전 악마다 진짜.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하면 술자리 분위기 되게 좋아진대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근데 아니었어요. 네. 아니죠, 당연히. 네. 그날부터 되게 좀 과해서 좀 여하우 하구 분들에게는 조금 나쁜 이미지로. 아, 참 악마네요. 그 저는 약간 이런 방법을 쓸 때도 있는데 술자리에서 진실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예. 진실 게임 이게 질문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맛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데 뭔가 묻기 민망하다라는 질문이 있다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남자의 기본적인 그 평균적인 수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네. 네가 뭐 그 키스를 해본 그 횟수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의 수치가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럼 이게 확실하게 횟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대답하는 게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애매하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놀려먹는 것도 있고. 네. 네, 질문들이 참 매섭네요. 네. 네. 어떻게 메디알님은 100이라고 쳤을 때, 네. 네. 그 연애 횟수는 몇 번이 몇으로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평균 남자가 100이라고 했을 때. 아, 저는 그냥 인피니트 무한대로 하겠습니다. 네. 아, 또 카사노바 본능 나오시네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제가 네, 네. 했습니다. 네. 네, 메사노바십니다. 네, 네, 메사노바십니다. 메사노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여튼 이렇게 네.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네, 오늘 벌써 시간이 네. 이렇게 됐네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정말 메사노바네. 이걸 네. 끝내네요. 야, 마무리로 메사노바 하니까 괜찮은데요? 네. 그래요? 네. 네. 일단 여러분 저 그런 남자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그럼 일단 메꾸어라.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이제 사실 이제 딱 이번이 이제 이번하고 다음번 하면은 이제 마지막이라서 다음번이 네. 오늘은 좀 평소같이 하긴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고요. 네. 네. 매니알님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게 되게 슬프네요. 네. 다음 방송이 마지막인 거죠? 네. 메꾸어라 마지막 방송이 이제 다음 달인 거죠. 네. 저 눈물 나오려고요. 아, 그러지 마요. 내가 좋아하는 레스제로원이. 그러지 마요. 저 사실 네. 그 제가 이제 방송 종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제가 울었었거든요. 찌질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또 눈에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네, 뭐 미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눈물이 매섭군요, 네. 네, 그럼 일단 네. 레스제로원님. 네. 네, 그만 우시라고 먼저 보내드리고. 알겠습니다. 자, 뒤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며 뜨겁게 안녕하고 있을게요. 네, 네. 저는 클로징 곡과 다음 메꿔드릴 뮤지션 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네. 레스제로원님 그만 오세요. 안녕히 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당히 매섭군요. 네. 다음 메꿔라에서 메꿔드릴 뮤지션은요. 비밀입니다. 네, 시크릿이죠. 네, 아마 다음 방송 때가 돼야 이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모두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는요. 넥스트 5집 The Return of Next Part 3의 수록곡 사탄의 신부라는 곡을 끝으로 다음 맥구어라 시간에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니알의 꾸미지 않는 어색한 라디오의 메인 DJ 매니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맥고라 마치면서 넥스트의 사탄의 신부 그리고 알로에 블랙의 Loving You Is Killing Me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이 또 와 있는데요. 우리 김거성이님께서 웬일로 보내주셨습니다. 댄싱 히어더 스타 표가 없어서 못 갔어요. 슬퍼요. 위로는 무엇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절 방청석에 앉혀놔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저보고 어쩌라고요? 아니 그래도 TV는 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본방송은 아예 포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네 그냥 TV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사세요. 네. 그리고 우리 사키님 다음 주에 물리시험과 수학시험이 있는데요.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요? 이걸 포기부터 하실 생각부터 하고 계신가 봅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FX가 컴백하는데 산욱이 너무 보고 싶어요. 시험을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산욱 포기하시면 안 돼요? 굳이 그거를 보러 가셔야 될까요? 그래도 FX 분들은 다음 주에도 있고 다다음 주에도 있고 그 언제든지 있잖아요. 네, 뭐 꼭 언제든지까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시험이 끝나고도 계속 방송 활동을 하시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 보러 가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한테 안 물으셔도 사실 이미 다 답은 나와 있는데 제가 말한 것처럼 안 보러 가도 되고 나중에 보러 가도 된다라는 이 정확한 답이 있는데 그냥 괜히 흔들려서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시험 꼭 치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뉴케이님 오늘은 후임이 다른 중대 아저씨랑 싸웠어요. 마치 예전에 절 보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멍청이들은 그만 냅둬. 그리 살다 가게. 그래서 신청곡은 비틀즈의 Let It Be 신청합니다. 라면서 사연이 굉장히 간결하고 그 기승전결이 있네요. 네. 이 말이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리일 수도 있겠네요. 네. 멍청이들은 그냥 냅둬라. 그냥 그리 살다 가게.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굳이 안고 갈 필요도 없을 거고요. 주위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이런 게 싫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모두에게 다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호감을 보일 수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이 싫은 것처럼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싫은데 그 싫은 사람이 나일 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하는 게 좀 있네요. 네. 약간 그게 오히려 본인을 더 갉아먹는 정신력 소비다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뉴케이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비틀즈의 Let It Be. DJ 레스제로원이 추천해드리는 금주의 음악 팝리스트입니다. 오늘은 비와 좀 잘 어울리는 음악 또 한 곡 준비해봤어요. 서울은 비가 지금 안 온다고 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대구는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뭔가 아, 이맘때쯤에 내리는 비는 뭔가 느낌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에게 뭔가 생명을 부여하는 듯한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여튼 오늘 분위기가 참 좋아서 제가 비 올 때 듣는 음악 또 준비해 봤습니다. 원더라에선 사실 일본 음악 등을 거의 들려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일본 음악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키린지라는 팀의 음악인데요. 노래가 굉장히 시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를 뭐 저희가 바로 이렇게 들었을 때는 가사의 내용이 뭔지 알 수 없지만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와 이건 진짜 한편의 시와 다름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사도 정말 좋고요. 또 노래하는 것 자체가 뭔가 시를 낭송하는 듯한 그런 조곤조곤한 느낌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긴 말 않고 음악을 들어보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파블리스트 키린지의 오늘의 파블리스트 네, 키린지의 스윗 소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원더풀 라디오 마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주는 세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에 대해 나눠보는 국내 최초 잡지식 구성 방송이죠. 월간 킬러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킬러임님이 다음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실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원더로 닿는 곡으로는 윤하의 편한가봐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주 금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요. 당신의 순간들을 믿으세요. 낡은 지붕이 하얗게 내리는 곳 유난히 지루했던 여름날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던 말 너를 좋아해 한 번도 건네 못한 말 들어주겠니